나도 모르는 나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주길 바래. 나도 어려운 나의 마음을 너무 좋고 알아봐줘야 해. 지그시 바라본다면 날 안아서 터트려줘 baby. Yeah.